앞에서 그 역전 캐버레이에서 보았다는 그 소문이 들리던 소리 서귀포 등장 밑에 꿈을 꾸면서 순이 오늘 밤도 파티에서 웃고 있더라. 춤을 추더라.